나 진짜 놀랬어. 이리 막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빌라 사람들끼리 반장님이니까 그 집 막내딸이 이래서 그냥 막내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 막내래요. 내가 내한테 가끔 저기 누가 아는 사람들이 자기 애기 나가고 이름 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돼. 여자애들 이름도 그리고 너무 이쁘게만 지으면 안 돼. 나이 30살 넘어가면 이쁜 이름 진짜 추접스러워져 버리거든 갑자기. 송미연 씨. 네. 안티고네 우리 읽을 때 우리가 안티고네를 읽을 때 안티고네에서 크레온 왕이 나중에 파멸에 이르러죠. 그렇죠? 근데 크레온 왕이 파멸에 이르는데 그 파멸에 이르렀을 때 안티고네 마지막 장면에서 코러스가 이렇게 와 떠든다고 뭐라고 뭐 하잖아. 크레온 왕에게 훈계를 하죠. 뭐라고 해? 그 요지가 뭐예요? 크레온 왕이 훈계하는 요지가 그 15가 안티고네에서 지금 안티고네 수업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시킬까봐 안 들려고 해서 근데 다 알아 이제.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내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동수 빨리 말해봐. 안티고네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코러스가 정확하게 그 대사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요지를 말해봐요. 크레온 왕이 파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안티고네 그 거기서 이상훈 안티고네 읽어봤어? 네. 빨리 말해봐. 거기서 크레온이 파멸한 게 천상의 법 그런 걸 대항해가지고 지상의 법 지나치게 지키다가 그런 거니까. 이게 말이 많으면 모르다는 증거지. 그냥 바뀐다는 거 아니야? 뭐가 바뀌어? 바뀌기는 뭐 변신 로봇이야? 어? 너 마징가야? 녹슨다 비오니까. 나는 그게 늘 궁금해. 마징가가 수영장에 있는데 왜 녹이 슬지 않을까? 빨리 한마디로 말해봐. 지상의 법은 변화하는데 변화를 계속 붙잡고 있어. 지금 다 비웃고 있어. 안티고네 들었던 사람들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죠. 응? 내가 맨 마지막에 코러스가 하는 대사의 그 요지가 뭐예요? 법사상사를 읽은 분은 계속 그렇게 법 얘기만 하십니까? 하늘의 법을, 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안티고네고, 크레오는 인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인간의 법을 갖다 너무 지키려고 고집을 부린 나머지 신들의 노여움을 사죠. 그러니까 신들의 노여움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들에게 노여움을 사는 크레온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어떤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크레온이 한마디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게 휴브리스 때문이죠. 휴브리스가 뭔가? 최봉실. 휴브리스가 뭔가? 땀 닦지 말고 빨리 말해. 히라보로 휴브리스가 뭐예요? 지금 이명 선생님이 대답하기 전에, 여기서 히라보 제일 잘하는 이명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 대답하기 전에 빨리 말해. 휴브리스가 뭐야? 이명 선생님이 이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오늘 자네는 뼈를 칠 수가 없어. 휴브리스가 뭐예요? 네? 누가 뭐라고 아, 법사상사님 말씀하셨어. 이름은 모르겠어. 법사상사밖에 생각이 안 나. 물리적인? 피지컬? 그건 피시스고요. 이명수님 휴브리스가 뭡니까? 넘어서는 거니까. 넘어서는 거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것을 넘어서는, 비욘드 더 리미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만한 거죠. 그렇죠. 오만한, 이게 넘어서는 휴브리스가 오만함이 오만함. 이걸 외워야 된다. 휴브리스 오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다는 걸 지금 이명수님이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있는데, 신의 법은 신의 법에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나와바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고전 시간에 이게 건설회사 이 일본어를 제가 지금 저 10월 달에 저기 현대건설 그 현장 소장들에게 인문학을 강의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아 그동안 잊혔던 노가다 일본어를 지금 다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우의 오순으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왁구 막 나와바리 막 이렇게 기레빠시 막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근데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제가 아주 싫어하는 놈 중에 하나 이의제가 있는데 내가 이의제를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이의제 직업이 뭐야? 개그맨이지. 이의제가 웃겨갖고 미쳐 죽겠다는 적 있어? 없잖아. 이게 휴브리스야 이놈이. 자기 직분을 지키질 않아. 개그맨은 일단 웃겨야 돼. 이경실처럼. 응? 일단 웃겨줘야 돼. 근데 웃기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 이게 직분인 거야. 이게 요 말하고 딱 되는 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보면 분이라는 말이 분. 이게 네 싸가지를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이 돌아가는 이 자연의 이치를 갖다 천리라고 그러죠. 천리를 이게 놀랄 경자거든. 철학은 경이로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철학은. 근데 이 놀랄 경자가 나중에 밑에 말마자가 빠져가지고 공경할 경자요. 이게 공경할 경자. 이게 공경할 경자가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오면은 아 사장님 저 존나 공경하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게 사가 이게 손바닥 막 짐은 없어. 이게 공경이 아니라 원래 이게 놀란다는 거다. 하늘에서 딱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하는 거. 거기서 요거는 약간 요 시대는 약간은 정령 신앙, 애니미즘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 바탕이 있어요. 근데 요렇게 오면서 중국에서도 요렇게 오면서 요 밑에 있는 말마자가 빠지잖아요. 놀랄 경자가 이게 놀랄 경자에서 말마자가 빠지면 공경할 경자가 되는데 이치에 대한 존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경자가 공경할 경자가 이치에 대한 존중심이에요. 이치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신의 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분을 알고 있고 이치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휴브리스가 있을 수가 없지. 경계선을 넘어가질 않으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분을 넘어가는 거야. 분을 넘어가는 거. 이것을 넘어가면 신에게 벌을 받지. 이것을 지키는 것, 이 분을 지키는 것. 이게 말하자면 인간이 할 일이라고 히랍에서 생각한 거야. 히랍에서 생각한 거야. 근데 크레온 왕에게 지어진 안티고네에서 메시지가 뭐냐면 크레온 왕은 휴브리스 때문에 파멸이 이르렀다. 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건 뭐냐면 크레온 왕이 거기서 뭐 인간의 법을 세우고 지키는 사람이니까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아킬레우스가 나오는 일리아스에서도 그렇고 안티고네에서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는 누구나 다 정치 지도자는 휴브리스를 경계해야 된다. 이게 딱 싸가지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머릿속에 딱 이 휴브리스에 대한 경계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제왕학이야. 이게 말하자면 정치 아카데미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 아, 저는 CEO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네? 다 애들이 마우스 조정을 한 손으로 해버려요. CEO? 한 손으로 조정해버려요. CEO, 아무리 미국이 자본주의 첨단 국가고, 재산권을 바탕으로 하는 로크주의 국가고 어쩐다 해도, 경제의 영역하고 정치의 영역은 서로 통용되는 덕목이 다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하버드 대학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예일 대학이고 아이비리그 대학이라는 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브리스를 지키는 것, 아니 휴브리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오만함에 빠지려고 하지 않은 것, 이게 명예로운 거거든. 그게 다 아킬레우스의 얘기하고 똑같이 상통하는 거예요. 이 오만함을 경계해야 돼. 그러면 오만한 자는 어떻게 돼? 마키아벨리에서 말한 것처럼 인민이 미워하고 경멸하게 되는 거죠. 인민의 세를 얻을 수가 없어. 이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난번에 제가 오바마가 저기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타임하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딱 인터뷰했을 때 물어봤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당신은 미국 2년 후에 지금 이제 중간 선거해요. 그때 당신은 그 인터뷰 보면 당신이 2년 후에 중간 선거 때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국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저자는 휴브리스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렇게 써. 휴브리스는 다른 거 나왔어. 내가 그걸 딱 보고 소리 쫙 여러분 소름 안 끼쳐? 아, 나만 끼쳤나? 아, 이런. 쩌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상직군은 소름 안 끼치나? 아, 끼칩니다. 아, 끼쳐? 아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근데 진짜 그걸 읽었을 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인종주의적 편견이 있거든.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어? 까만 애야. 뽕 좀 했을 거야. 어? 뭘 배웠겠나? 어? 풀뿌리 민주지? 개뿔? 뭐 이제 혼자서, 자식 봐라.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준비된 연설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밑에 써줄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도, 이렇게 딱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 아, 이런 말을 쓰는구나. 얘가 이런 말을 썼다. 보통 사람들 못 알아들어도, 이제, 그걸 읽을 거 아니야, 그 인터뷰를. 미국에 말하자면 정치학과 교수들 읽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 하이 맨스필드나 이런 사람 읽을 거 아니야. 어? 그럼, 이 새끼 봐라, 이놈 봐라, 이거 봐라. 그렇게, 그게 안 되면 용인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쓰레기구나. 쓰레기를 뽑았구나, 우리가. 어쩌다 보니 이상한 놈을 세워놨네.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단어를 쓸 줄 안다는 것인지.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콩가루 같은 나라이고, 미국 애들 맨날 포르노나 찍고 있는 것 같아도, 포르노나 찍고 맨날 랩이나 하고 있고, 애들이 맨날 뽕만 맞고 있는 것 같아도, 딱 정치 지도자의 영역에 가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진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 뭐지? 아까 뭐였지 표현이? 네? 뭐라고? 잔뜩 뭐였죠? 빚을 뭐였지? 빚더미 안게 되었고 이런 표현은 절대 쓸 수 없어. 내가 지금 할 수 없이 내가 나도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쓰지만 나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고급스러운 단어만 써. 나도 인터뷰하면 나도 인터뷰를 안 해서 그렇지 신문사에서 아무도 인터뷰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인터뷰하면 나도 달라져요 이렇게. 아, 나도 멋진 단어 무지 조심을 하지 이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뭐 내 나와바리가 아닌데 이런 말 나올까봐 조심을 하는데 조심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써서 Foreign Affairs에다 기고했던 글이에요. 근데 본인이 썼는지 남이 써가지고 이렇게 넣어줬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써줘야 돼. 내가 이 양반에 제가 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1932년생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저기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화 왔습니다. 그럼 벌써 이 DJ를 몇 번이나 찍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찍었어요, 내가.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김대중 씨 찍어라 이 말을 하신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 전 김대중 안 찍습니다. 그래도 안 찍었다고 뭐라 한 적도 없어요. 저 이 양반을 존경해 본 적도 없고 전라도 사람처럼 순상님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 어? 없어. 한 번도 목포의 눈물 나 좋아하지도 않고 해태 타이거스 이거 팬 좋아하지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이쯤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써서 뭐 갖다 주든 어쩌든 간에 적어도 이걸 읽으면서 자기가 썼으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공부는 했을 거 아니야. 남이 써줬으면 지난번에 Foreign Affairs 뭐 기고했던 뭐 내용이 이건데 이건 뭡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걸 자기가 쓰진 않았어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근데 이만큼을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하려면 국민은 이것의 두 배는 알아야 돼. 그게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제 가져왔고 그걸 좀 보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존 노크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이성주의예요. 자연법론 이런 게. 근데 보편적 이성주의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국가의 제도나 법률은 그 국가의 기후나 풍토나 국민성, 관습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른바 문화적 상대주의 또는 인류학적 상대주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사례로서 잠깐 이걸 거론하고 지나가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싱가포르의 전직 수상 이광효 씨가 있는데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 네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외국의 제도를 적응될 수 없는 곳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함이 틀림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른바 동아시아에 특수한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서양과 다른 인권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싱가포르 가본 사람 있어요? 가보셨어요? 싱가포르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싱가포르 가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보셨어요? 어때요? 시스템 이런 거. 아니 뭐 그 시스템은 뭐 정부 관료 출신도 아니실 텐데. 네.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가난한 동네 예를 들면 뭐 저기 차이나타운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약간 조금 지저분한 것도 발견되고 아 여기가 좀 사람 사는 데로 인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같은 데 가면 지나치게 깨끗하고 너무 잘 가꾸어져 있어서 이렇게 현실 같지 않은 느낌. 길에서 뭘 먹으면 벌금 낸다면서요? 네, 그것도 있고 담배 피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우린 못 산다. 그리고 뭐 다인종 국가니까 지하철 같은 거 타면 황당하게도 그 안내 멘트가 한 3, 4개국어로 계속해서 나오고 특이했고. 근데 노인네들이 저 연세가 좀 드시면 개 모임을 묻어가지고 동남아 여행들을 한 파씩 갔다 오잖아요. 개꾼들끼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이 동남아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가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두 분이 싱가포르도 갔다 오신 여행 코스 있어서 딱 내가 여쭤봤지. 어머니 싱가포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깨끗하니 좋더라. 딱 그래. 그 여인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좀 답답하고 어째도 깨끗하면 좋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결벽증 환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람 살 때가 못 되더라. 나 이렇게 우리 아버지 사람 살 때가 못 되더라. 나는 아버지 류니까 유언이 너는 안 되겠더라. 그 가면 그 담배 못 피워. 사람 살 때가 못 되겠더라.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찌 산다냐. 그런데서 근데 우리 어머니에서 유언이 아버지 뭐 말 제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씻기를 싫어하니까 저런다. 이러면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뭘 잘못하면 뭐든지 씻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다. 씻기를 싫어한다. 유인들 안 씻어서 그런다. 뭐 감기 걸려도 안 씻어서 그런다. 머리뼈리도 안 씻어 머리뼈리 나면 안 씻어서 그렇긴 해. 근데 뭐든지 씻기를 싫어해서 그런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가 저 씻기 싫어갖고 유인 아버지는 씻기 싫어갖고 그런 데 가면 싫을 것이요. 난 깨끗하니 좋기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하시니까 아버지가 뭐 답답하기만 하더만 사람들 그런 데서 어찌 사는데 이광효 씨가 독재자야? 막 이렇게 말하니까 독재자면 어떤다요? 깨끗하기만 좋기만 하자. 하여튼 시키시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또 독재자 타령이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와야 돼. 다 깨끗하니 만들어. 우리는 또 이렇게 액션이 깨끗하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우리는 또 얼른 우리 제가 남동생이 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바로 밑에는 생은 씻기를 좋아해. 근데 애가 그러니까 씻기를 좋아하니까 어머니하고 대화가 잘 돼. 이틀에 한 번씩 어머니하고 통하는 모양이야. 근데 막내하고 나는 씻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야 우리 막내들이 주원인데 야 주원아 우리 짱박이자야. 어머니 또 씻기 얘기 나왔다. 싱가포르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럽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한 적이 있어요. 이 싱가포르 이광효 수상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금방 알겠죠? 예. 우리가 이광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상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시달리는 우리 아들 삼형제. 예? 참 어머니하고 같이 안 사니까 그것이 제일 좋아. 안 씻어도 되니까. 아, 얼마나 이 씻기의 문제가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한 번은. 그랬더니 어머니가 주무시다 말고 나와서 씻고 자라.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야 이현아 씻고 자라 주무셔요 어머니 주무세요 씻고 자라 그래서 씻는 소리가 날 때까지 안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물 팍 일부러 막 씻는 줄 알고 아 무섭습니다 인생이 힘듭니다 씻어야 돼 이상우 씻나? 응, 씻고 자라 그래서 이제 이광효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광효 씨의 견해는 얼핏 보면은 인류학적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이 글에 is culture destiny 문화가 운명인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과 하나의 그 지역의 그 로컬 특수한 어떤 전통들 이걸 말하는 것은 지금 문화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원래 목적은 주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광효의 입장은 저는 이광효한테 존칭을 전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녀석의 입장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면은 중간쯤에 두 번째 문단에 이광효 씨의 싱가포르에서는 풍선껌을 소유하는 것, 침 뱉는 것, 흡연, 쓰레기 버리는 것 등과 같은 개인의 행동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여 조지 오웰의 사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죽습니다. 이런 데 가면. 풍선껌은 아니지만 침은 늘 뱉고 다니고 있고 쓰레기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이게 휴지가 아까워서 이게 집에 있다가도 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 코를 참고 있다가 딱 집 밖에 나오면 이렇게 힝 풀고 있잖아요. 이걸 딱 해요. 제가 이게 아주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빌라에 사는 분들이 저를 갖다 이게 박사인지 의심한다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근대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1인 1투표제도 최선의 것이라는 논리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광효 씨가 논거로 드는 것이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질적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이 있다 이거죠. 이질적인 제도. 물론 이 말이 얼핏 보면 맞습니다. 아, 얼핏 보지 않아도 맞아요. 얼핏 보지 않아도 맞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이미 이제 그 현대화돼 개화된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가령 내가 처음 보면은 김은수 학생 반가워 악수 한번 이렇게 악수할 수 있잖아. 근데 인도에 여행을 하고 가면은 인도에서는 여자가 남자하고 악수하면 안 돼.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남녀간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럼 인도생이 합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딱 악수를 한다고 손을 내민다.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몸 전체를 상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을 내면. 어? 깊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지. 19금인데 이거는 너 잠깐 나가 있어. 어? 저 호연이나 괜찮은데 너는 주민등록증 있지? 호연이는? 네. 주민등록증 있지? 건호도 잠깐 나가 있어. 19금이야. 네. 손을 딱 악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악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없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없는 하나의 관습은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적 상대주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인류학적인 어떤 바탕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습이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김대중 씨의 이 글의 논거는 뭐냐면 그렇다 해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자연법적인 원칙들은 있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뭐냐? 인권이라는 거죠. 그게. 인권 개념이라는 거죠. 그 인권 안에, 인권, 휴먼 라이트, 휴먼 안에 돈 있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안에 포함되는 의미에서 인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요 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에 서 있으면 보편적인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인권 같은 것을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 서 있다 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용인한다 해서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이것이 서구적인 개념이라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립 가능하다는 거야. 보편적인 이성주의하고 문화적 상대주의가 양립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해 두고자 하는 건 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에 보면 민주주의적 사상이라고 그래야죠. 존 로크에게 나와 있어요. 존 로크.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 기초를 세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로크의 이론에 의하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들과의 계약에 의하여 지도자들이 통치권의 위임을 받는데 통치를 잘하지 못했을 경우 이 통치권이 철회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문장 있잖아. 거기 존 로크가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웠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대 자유주의의 기초예요. 근대 자유주의. 이거 고쳐두세요. 그 근대 자유주의.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예요. 주권재민이라고 하는 요 말이 굳이 이 돌아가신 양반이 쓴 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양반의 입장에 서서 요 글을 옹호해 주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어. 첫째, 주권재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그러면 요 민주주의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그런데 요 민, 요 있잖아요. 요 이제 좁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뭐냐면 민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민의 범위가 가령 로크 당시에는 부르주아 재산가만이 민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은 자유주의예요. 이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 얘기를 더 자세히 할 텐데 부르주아 재산가에만 들어간다. 그럼 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만민 안에다 민의 범위를 포함시키면 좁은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돼요. 이게 19세기 들어서야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리버럴 데모크라틱이라는 말을 쓰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유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리버럴 데모크라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유민주적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이 전통을 이 안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리버럴리즘을, 요 자유주의를. 근데 이제 고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리버럴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고종석. 그거는 고종석식 자유주의예요. 알겠죠? 고종석 씨가 쓴 자유주의는, 제가 고종석의 자유주의가 하도 사람들이 고종석 너무 좋아, 뭐 고종석 짱이야, 뭐 저번에 예전에 운영하던 홈페이지에서 누가 막 고종석 얘기하길래 한번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고종석 씨가 쓴 자유주의 개념에 대해서 내가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일관성 있는 게 개념을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편의에 따라서. 하긴 복고의를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얘기했는데 강연 선생님 말하지만 고정석식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메일을 하라고. 그럼 제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말로 하기 귀찮아요. 가끔은 이메일 쓰기가 싫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은 요 재산권 개념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우리만 자유주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 그럼 좋은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만, 이거는 모든 사람의 뭐 자유와 행복, 이건 우리식 개념이야. 우리식 개념이야. 가령 자네 군대 갔다 왔나? 그 일반 병으로 근무했나?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했나? 김포에서. 김포에서. 대장대로. 그랬어? 어휴. 그러면은 잘 모르겠구나. 언제 근무했지? 2004년. 예전에 팀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있었어. 팀스피리트.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 뭐 전쟁 연습 훈련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서 해병대로 근무했는데 여기 해병대가 이렇게 많아.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면은 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가 이렇게 훈련을 하러 와요. 오면은 이제 서로의 미국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서로의 자존심이 이렇게 있어. 자존심을 안 줄여요. 우리가 이게 미국 해병대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감자를 막 이렇게 먹이잖아. 이렇게. 이게 있잖아. 그럼 이게 뭔지 알아요? 김은사 학생이가 뭔지 알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퍼큐야. 그지? 막 우리 애들한테 그런다고. 그러면 걔네들 이걸 막, 걔네들 우리한테 이래. 근데 난 사실, 이 80년대 초에 이게 군대를, 이게 퍼큐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금방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걔네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우리 알아들어. 일단 한 번쯤 이렇게 교류가 돼야 이것도 되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 뭐 포테이토 뭐 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어 기브미 포테이토 뭐 딜리셔스 뭐 이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자유주의라는 자유라는 말 있죠. 이거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한문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아. 사회과학적으로 자유주의는 딱 재산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 개념, 민주주의라는 거, 만민 평등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재산 취득의 자유.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만민에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으로서의 자유. 요 개념은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른바 공포정치가 시작되던 무렵부터 이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에 나온 이 인권 있죠. 그것도 여전히 프랑스는 부르주아 혁명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바탕을 두고 있어. 인권 개념도. 우리가 그 통치 자체가 잔혹했다 해서 공포정치라고 이름을 불리는 이른바 프랑스 자코뱅 정치 시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측면이 많은데 그 자코뱅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왜 공포정치냐. 자코뱅 정치를 이끌어간 사람이 이상직군 3명이야. 누구누구야. 순서대로 말해. 모르겠습니다. 몰라? 정혁씨 얘기해봐. 빗더미 올라앉았다. 로베스피에르 맨 나중에 순서대로 내가 하지 말아. 마라. 마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마라. 사람 이름이. 마라. 그 다음에 당통. 로베스피에르. 우리가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세 사람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겨준 사람은 마라예요. 다비드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 있어. 마라의 죽음이라고. 이게 욕조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터번을 두르고 욕조에서 탁 그 그림 지금 이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네. 누가 떠올랐어요 지금? 자세히 물어봅니다. 떠오른 분 조심하세요.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 마라는 목욕을 하였는가부터 시작해서 물어봅니다. 왜 마라가 목욕을 했어요? 이 근처였는데 떠오른 분이. 이쪽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여기는 여기 이 선까지 안전선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군사 분쟁 지역으로 빨리 말해요. 마라는 왜 목욕을 했는가? 그 목욕물은 찬물인가 더운 물인가? 마라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목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롱두당 반대파 지롱두당 당원인 여자가 와서 마라를 가슴으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화가 다비드가 그걸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의 죽음이야. 근데 마라가 쓴 글 중에 바로 이 만민평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공포정치야 사실은. 두려운 거야. 부르주아. 이때만 해도 부르주아란 말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는 거고 서양에서 제1계급 귀족, 제2계급 성직자, 제3계급이 말하자면 부르주아죠. 그죠? 전문 지식인들 프랑스에.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제3계급의 혁명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 참정권이 없던 사람, 요 사람들을 제4계급이라고 불렀어요. 제4계급.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요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4계급의 권리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야.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그 무르익지 않은 사회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는데 184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노동자 혁명이 일어났죠. 요게 가능하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마라나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급진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는 그냥 피해 굶지는 악귀들이 아니라 바로 제4계급의 만민평등 사상.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넓은 만민평등을 말하는 민주주의의 일종의 혁명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게 17세기 영국에서는 자유주의가 급진적이었지만 18세기 영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이제 보수주의로 빠지죠. 그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 1700년대 들어오면 프랑스에서 즉 루이 14세 이후 시대에는 이게 급진적인 것이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이게 급진적인 것이야. 민주주의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된 거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에 루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짓말이야. 루소는 별로 그런 영향 없어. 오히려 마라나 당통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급진 정치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공상적인 형태로나마 사회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자유주의라는 말하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이게 항상 딱 맞춰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야. 이게 이걸 기본적으로 딱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혼동이 없어. 그래야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 그런다고 신자유주의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자유 아니야? 자유. 자유가 새롭게 갱신돼서 나타났다네. 좋다네.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요 자유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항상 재산하고 붙여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 바로 요 진영에서 자유라는 말을 먼저 쓰는 거예요. 이게 가져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사람 보통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싫다 그러면은 새롭게 자유가 등장했다는데 왜 싫다는 건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세금 폭탄이란 말처럼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저기 유원연 말 저기 집 사는 집이 얼마야? 전세야? 자가요? 전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는 경우 많았어요. 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이명박 지지도가 47%야. 세금 폭탄, 아, 세금은 무조건 폭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유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분명하게 알아둬야 되는 건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축. 이걸 딱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하나 책을 소개하자면, 자유주의야,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꽂히잖아? 이게 강의의 묘미지. 딱 이렇게. 자유주의야, 민주주의. 제목도 좋다. 여기도 좋다.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쓴 이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근데 아주 드물게 이탈리아 상원 의원을 지냈어.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이야. 이 책이, 그러니까 노르베르토 보비오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학자예요. 홉스와 헤겔과 마르크스 이 세 명의 그 고전적인 그 정치 철학자들에 대한 탁월한 연구를 남긴 사람이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이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쓴 논문을 주요한 참고 논문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책이에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좋고 11,000원밖에 안 하네. 이런 건 사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 이상진 이거 사서 읽어요? 네. 아 가지고 있어? 아이고. 아니 자네 웬일인가? 이상훈 읽어봤어? 읽어봐. 이제 이런 사회과학 개념 책들을 머릿속에 읽어가지고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저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의 요 글을 또 한번 읽어보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양반은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 정도 쓰는 게 어디야? 그죠? 자, 그러면 책을 펴봅시다. 책을 펴봅시다. 지난번에 이제 저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벗어나서 정치 상태로 가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치 사회 즉 국가로 가는데 이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유주의니까 로크 자유주의 국가니까 재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재산권 제5장 소유권을 펴입니다. 이게 33페이지 제5장 소유권 이게 존 로크 통치론에서 딱 한 챕터만 골라내봐라. 그럼 여기 이 제5장 소유권. 딱 한 챕터만 골라내봐라. 아, 별표를. 좋아요. 아, 좋아요. 별표 친 사람 있어요? 소유권 제5장 옆에다가. 별표 좀 치세요. 자기 책 아니에요? 아, 여기다 쳤어요? 네. 별표 안 친 사람, 나중에, 아, 공책 검사도 좀 해야겠네. 책 빌린 책이죠? 아니요, 책입니다. 아, 제5장에다가, 아, 별표 쳤어요. 네. 소유권,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33페이지.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시편이 있는데, 거기 밑에, 두 줄 밑에 보면, 그 문장,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매우 어려운 질문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로크가 제5장에서 제기하는 질문이에요. 세 가지 항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있어, 주체가 있어요. 소유의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사물이면 소유의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물을 어떤 사람이 이 소유의 주체가 내 것으로 삼는 어떻게, 요 소유하는 메커니즘, 작동,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이 방식, 요게 뭐냐, 요걸 따져서 묻는 게 소유권 요 챕터의 목적이에요. 자, 넘기면 26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은 또한 그들에게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먼저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신 하느님 이랬어요. 이건 로크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계를 공유물로 주었다. 이 세계는 일단 출발점이 공유예요. 공유. 공유. 출발점은 공유.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좀 면밀히 보면 삶에 최대한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다. 그러면 이성은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하는 게 이성의 목적이, 이성이 하는 일이죠. 즉 삶에 이득이 되고 편의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죠? 삶에 이득이 되고 편의에 봉사한 것, 편의를 누리는 것, 이게 욕망이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성이죠.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덕 개념이 이런 데서 나타나질 않아요. 플라톤 책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질 않아. 플라톤 책의 국가에 보면 돼지들의 나라가 있어. 돼지들의 나라. 알아? 왜 그래? 스스로 부끄럽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돼지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고?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나라. 그 다음에 호사스러운 나라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이런 나라.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성을 쓰는 나라. 그래, 플라톤이 지향하는 진정한 나라는 이런 것들 다 지향하고 그런 것들에게 인간의 삶을 갖다 탐닉하지 않고 초월적인 이데아를 향해서 참다운 공동체를 향해 가는 나라. 이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여기에서는, 노크에서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이 소유권을 만들어내는데 이성을 사용해요. 소유권을 갖다 하는데 이성을 사용하는데, 세계, 하는데 출발점이 뭐냐? 지금 지난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홉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하고 다른 사람이 이게 살해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출발하지. 근데 로크는 출발점이 뭐냐? 욕망이야, 욕망. 욕망. 욕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로크가 말하는 소유권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토대가 뭐냐면 욕망인 거라. 너무나 다,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워. 그치?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나는 이걸 이렇게 굉장히 사람에게 로크나 존 스튜어트 밀이나 제레미 벤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높질 않아요. 너 욕망 있지? 예, 있어요. 뭐 이거 갖고 싶지?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굉장히 낮아. 요구 수준이.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 요구 수준이 굉장히 낮아. 낮지만 굉장히 튼튼해. 이 토대가. 굉장히 낮지만 튼튼해. 가령 우리 제가 여기서 여러분 플라톤적인 국가에서 한번 살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러면 이건호가 선생님 저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바로 그러더라. 응? 저를 볼 살이 많아서 안 되겠네요. 응? 극기와 인내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야? 교육을 하지. 플라톤 커리큘럼에 따르면 이렇게 아침에는 막 바디빌딩 하고, 오후에는 막 공부해야 되고, 막 저녁에는 막 또 이렇게 뭐야? 명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로크는 일단 좀 욕망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로또밖에 답이 없네요. 이런 분위기라. 굉장히 요구 수준은 낮지만 토대가 굉장히 단단한 거야. 좋게 말하면 욕망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탐욕이죠.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이명박 지지도가 올라가. 정말이야. 동아일보에서 조사해서 나왔어요. 기사. 지난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모든 그 선거에 한나라당 지지율하고 아파트값 상승률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어. 그게 욕망인 거라. 이게 바로 로크의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요구 수준이 낮지만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자유주의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기기가 힘들어. 이기기가 힘들어. 이기기가 힘들어. 어쨌든. 근데 이성을 주셨다니까. 이성은 여기서 초월적인 진리나 뭔가 굉장히 멋진 도덕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이성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봉사하는 이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호르크하이머가 나중에 쓴 책 제목이 뭐냐? 뭐야?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바로 도구적 이성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성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 이런 개념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이성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고단위의 정신 개념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는 이 출발점을 잘 봐야 돼요. 26절의 첫 문장 이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지만 딱 보면 세계를 공유물로 줬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이용하는 방법은 도구로서의 이성이다. 이게 세계의 문장으로 쪼개서 말할 수 있어요. 세계의 명제로. 딱 이것이 뭐냐? 로크의 출발점이고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네다섯 줄 내려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수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마땅하다. 인클로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여전히 공유지를 빌려 쓰는데 불과한 야생 인디언들을 먹여 살리는 과일이나 사슴고기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데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의 것이라는 말이 소유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존 로크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소유권 개념이 없죠. 소유권 개념이 없어요. 근데 로크는 그러려면 다 굶어 죽는다 이거죠. 일단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도 소유가 성립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되느냐? 증명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리라고 그러죠. 증명이 안 되는 출발점. 그 다음 27절. 비록 돼지와 모든 열등한 피조물은 만민의 공유물이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해서, 펄슨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크가 소유권 논별을 만들어 나갑니다. 일단 땅은, 세계는 땅과 돼지와 모든 피조물들은 공유물이야. 그런데 내 몸은 내 거죠. 내 몸은 내 거야. 자, 근데 이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내 몸뚱아리는 내 거니까 어느 누구도 그거 내 몸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의 노동과 손의 작업은 당연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내 몸은 나 건데 노동과 내 손으로 한 작업도 내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요거는 사실은 비약이지. 그죠? 내가 어디 가가지고 깊은 산 중에 지리산에 가서 땅을 읽었어. 그러니까 이제 산림보호원이 와가지고 왜 강윤 씨 뭐요? 아니 강윤 씨 아니지. 이봐요 아저씨 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 저 로크 이걸 딱 들여다주면서 내 신체는 내 거고요. 손의 작업은 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산림보호원이 산림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죠.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얘기야. 이제 로크가 여기서 뭐냐면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로서 노동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바로 노동가치설이에요. 노동가치설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노동가치설은 사실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교화된 게 데이비드 휴메서예요. 이 노동가치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게 노동가치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한은 다 근대이냐. 마르크스나 로크나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노동에 의해서 소유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가 자연이 제공하고 그 안에 놓아둔 것을 그 상태에서 꺼내요. 거기에 자신의 노동을 섞고 무언가 그 자신 것을 보태면 그러므로서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엘리먼트 요소는 뭐냐? 노동인 거라.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핵심 가치죠. 그래서 노동 가치설이야. 노동 가치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노동 가치설이야. 문제는 마르크스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 노동 가치설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피터 라슬렛이 존 로크의 통치론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을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로크를 겨냥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겨냥하냐. 노동 가치설은 인정해. 근데 말이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니네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니네들 자만히 앉아 돈만 투자하고 노가다는 얘네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월급만 주고 간신히 먹고 살 만큼의 월급만 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노동이 양을 너무 적게 측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르크스주의가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 이마에 뿔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빨갱이들은 다 그런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존 로크와 같은 자유주의자건 칼 마르크스 같은 마르크스 그 칼 마르크스 이후의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자건 노동이 부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소유권을 성립시킨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 근데 그 소유권에 성립된 양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 근데 그게 측정이 안 되거든. 강민 씨 회사 다니죠? 그러면. 아무데도 안 다녀? 네? 박명수의 2시에 데이트에서 어떤 사람과 통화를 딱 하던데, 네? 그 가끔 하잖아. 거성 리서치 하잖아? 거성 리서치를 하는데, 오늘 거성 리서치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명수가 이상하게 질문하잖아요? 김삼수 씨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박명수가 일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군. 그럼 일 해본 적 있어요? 네. 아 이건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이 대가를 조금 받는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했어요? 그만둬요? 아 그래서 지금 일을 안 하시는군요. 예. 지금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계산이 안 돼. 이 계산이. 어느 정도로 일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땐 그랬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금 일해라. 계산이 안 돼. 그 회사에 와가지고 막 회사맨들 있지. 이지열 씨. 있어요? 거기 조직에도 있어요?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최소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죠? 이지열 씨는 지금 조금만 일하잖아.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맨들이 있어. 회사에 와가지고 막 온몸을 바쳐서 그 사장님 마인드를 가진 과장님들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분들이야. 진짜 세상에 사장님보다 더 무서워. 왜냐면 사장님은 내가 짱 박혀서 뭘 해도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알 수 있지. 그런데 그 과장님이 사장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가만 놔두겠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사장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과장님이나 네? 그 다음에 알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대리나 얼마나 일하는지 측정이 안 돼. 측정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자본이 있죠. 머니입니다. 자본이다 원자재, 커머리티 원자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P로 들어갑니다. 프로덕트 생산에 들어가요. 근데 생산의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Means of production 생산 수단. 그 다음에 레이버 파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C가 만들어져, 이제. 이 상품이 만들어져. 상품이 만들어지면 M-C. 여기 뭐냐? 요 델타 M이 뭐냐? 이윤이야. 그러면 요 이윤, 요 델타 M, 이게 자본, circulation of capital, 그러니까 자본의 순환 도식인데, 요거 있잖아요, 요 이윤. 이윤의 원천이, 예? 마르크스주의학은 자유주의학은 이윤의 원천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레이버 파워 노동력에. 근데 이 이윤의 정말 요 노동력이 얼마 요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해서 이윤을 만드는지 요 관계를 갖다 정확하게 계산이 딱 떨어지면 사실 노동쟁이는 없는 거지. 그죠? 아, 이지열 씨 일 조금 하신 거 금방 나왔어요. 체크됩니다. 체온 재보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일 많이 안 한 분 같은데 월급을 많이 받으시네요. 이게 아니 제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바로 어디다 이렇게 딱 그냥 딱딱딱딱딱 해갖고 월급 깎아야 되겠네.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지점에서 결국 이건 뭐냐? 이거는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투쟁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념투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본을 넘어선 자본 뭐 이런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이진경이라고. 그런 분들은 이거 계산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 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제 오늘날 시대는 뭐 이상한 이 과거의 이런 근대 시대의 노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나 여전히 이런 노동은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자본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자본을 넘어선 자본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이제 모유 먹이기 운동본부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지금 여기서 로크가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있잖아요. 요거는 아직까지도 로크가 됐건 신자유주의자가 됐건 마르크스주의자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요 소유권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계기로서 노동 요것은 아직까지는 폐기가 안 됐어. 이 얘기가. 그렇죠? 회사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월급 받는다. 오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끔 부러운 분들이 있어. 회사가 너무 멀어. 그래갖고 회사에 출근 한순간 지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지. 아니면 그 전날 회식 때문에 너무 지쳐버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 오는 것도 일입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세요. 제가 이런저런 헛소리처럼 많이 했는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노동을 얘기한다 해서 노동자 입장에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노동의 산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쟁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탁 넘겨보면 36페이지 넘겨보면 29절 바로 위에 나 자신의 것인 노동이 그것들을 원래의 공유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소유권을 그것들에 설정한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노동이 소유권을 설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노동이 어떤 대지의 산물에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을 32절로 가면 소유권의 주된 대상이 대지에서 나오는 과실 또는 거기 사는 짐승들만이 아니라 그것들이나 다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토지도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토지는 원래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거든. 땅을 내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밑에 있는 마그마가 있는 부분까지 내 건지 알 수 없잖아. 이게 물권 설정. 그래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설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적재산권. 그 소송을 걸어가지고 정말 저는 지적재산권 소송 걸면 이길 자신 있어. 예일대 법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문도 읽어봐도 아직 설정이 잘 안 됐다고. 이게 땅에 대해서는 땅, 인간의 신체, 그 다음에 교환을 위해서 사용되는 화폐,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소유가 설정될 수가 없는 거라. 땅 같은 건. 근데 여기다 이제 로크는 대지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10월달에 읽을 폴라니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거든.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 10월달에는 폴라니의 달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폴라니를 읽고 10월달에 수요 인문학에 홍기민 박사가 거대한 전환 번역한 홍기민 박사에게 수요 인문학을 사주한대. 그때 내 강의 듣지 말고 그걸 들어요. 그 사람이 폴라니 전공한 사람이야. 그게 훌륭한 분이니까 수요일날 그거 듣고 목요일날 여기 와. 그럼 되잖아. 수요 인문학으로 그거 듣고 목요일날 내 강의 듣고. 에? 이상지가 알았어? 그래 블로그에 비교 고찰 해보지 그래. 홍기민 박사한테 내가 말한다.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블로거가 있는데 조심하라고 내가 말해줄 거야. 나 알아, 그 사람. 빨리 번역하라고 재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책을.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갔어요. 그럼 하나 남았어, 이제. 두 개가 남았어. 화폐 소유권, 다른 사람의 신체 소유권. 노동을 사는 거지, 이제 계약을 해서. 요렇게 되면 자유주의 시스템이 완성되겠죠. 그거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